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노래 해와 별 빛나는 나의 조국이여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제린 작사, 집채 작곡인 가요는 주체 70, 1981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활짝 꽃피난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 대한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격조 높이 노래하였습니다. 정조 이 부분 형식의 구조로 되어 있는 노래는 민족 장단인 8분의 12박자의 동독흥 장단에 실려 흥겹고 정서 깊이 흐르고 있습니다. 노래는 창작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조국의 룡성 본영을 위하여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흉룡 생애를 가슴 뜨겁게 전하며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내 삶이 꽃피난 것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윤 작사, 오머진 작곡인 가요 내 삶이 꽃피난 것은 주체 70, 1981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우리 민 모두에게 참된 삶의 권리와 행복을 안겨주는 위대하고도 은혜로운 품, 어머니 당에 대한 우리 민들의 사상감정을 담은 노래입니다. 가사에서는 보람찬 삶이 시작되고 꽃피는 것도 인생의 참된 권리와 행복을 안겨주고 지켜주는 것도 오직 하나 당의 품이라는 것을 힘있게 노래하면서 당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맡기고 영원히 충종다해갈 우리 민의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높은 시적 형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사의 뜻깊은 내용은 은근하고 다정다감하면서도 희망에 찬 고상한 선율로 정서깊게 형상되었습니다. 가요는 세 개의 악단을 가진 악절로 이루어졌으며 선율은 순탄한 리듬을 타고 흐르면서 매우 따뜻하고 친근하게 울립니다. 선율은 또한 높은 음구에서 정서적 앙량을 가져오면서 자랑차게 흐르다가 선율의 반복으로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노래의 기본 사상을 힘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당을 믿고 따르는 우리 민의 충종의 한 마음을 아름답고 거상하며 정서깊게 형상한 것으로 하여 오늘도 인민들의 사랑 속에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